태양절 경축 조선민주주민공화국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 전람회가 6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전람회장 정민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전람회장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백두산 절세 위인들의 불호의 고전적 로작들,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도서, 사진, 우표들, 조선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보여주는 수공예품들이 여기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개막식에는 러시아의 정계, 사회계 인사들, 조선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단체 성원들, 출판보도 관계자들,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한편 태양절 경축 조선민주주민공화국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 전람회가 11일 러시아 상크트페테르부르크시에서 개막되었습니다.